목소리만 넘나 크게 들려 딴 건 아무것도 안 들리고 너의 눈동자만 넘나 크게 보여 아니 내가 정말 미친 걸까 하루 종일 너만 생각하다 보니 머리가 이상해진 것 같아 혹시 내가 너를 좋아하게 돼버린 걸까 아니 내가 그냥 미친 걸까 너는 자꾸 이랬다 저랬다가 말을 흔들고 여기저기 왔다가 다 헷갈리게 만들고 자꾸만 보여 꿈속에서도 억지로 피하려고 해도 보여 어디든 있어 눈 감아 봐도 네 맘은 내 눈에만 보여 내 눈에만 보여 너의 목소리만 넘나 크게 들려 딴 건 아무것도 안 들리고 너의 눈동자만 넘나 크게 보여 아니 내가 정말 미친 걸까 너는 자꾸 있는 듯 없는 듯이 숨으려 하고 나를 피해 이리저리 도망치려 해봐도 자꾸만 보여 꿈속에서도 억지로 피하려고 해도 어디든 있어 눈 감아 봐도 네 맘은 내 눈에만 보여 내만 보여 내 눈에만 보여